콜타르트를 한 양철 지붕. 생각나시죠? 콜타르는 석탄을 건류할 때 생기는 검은 액체인데요. 우리가 골탕 먹었다 할 때의 골탕이 바로 이 콜타르입니다. 70년대만 하더라도 썩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양철 지붕에다가 콜타르를 칠한 집들이 참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햇볕이 뜨거우면 지붕 위에 콜타르가 녹아내립니다. 그러면은 동네 개구쟁이들이 이 콜타르를 긁어모으면서 놀다가 하나같이 옷에 얼룩을 남기곤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께 혼도 나고요. 5월 내내 우리는 콜타르가 녹아내리는 뜨거운 양철 지붕을 지켜봤습니다. 녹아내린 콜타르 밑에 양철 지붕이 이미 썩어 있는 것도 봤고요. 이제 6월, 장마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썩은 지붕으로는 그 비를 막을 수 없겠죠.

짜증나고 답답할 때 저는 전화번호를 꾹꾹 눌러요.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700-5900, 퀴즈를 즐기고 싶으면 700-9900을 누른다고요. 5900에서는 조갑경 언니가, 9900에서는 김원준 오빠가 즐겁게 해주거든요. 700에 노래는 5900, 퀴즈는 9900이에요. 아셨죠? 전화 한 통화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700-8883 전화 한 통화로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음악 감상, 노래방, 음악 퀴즈. 다 안 끝났는데. 가요 리듬까지 700-8883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드디어 여성들의 순정 만화 잡지 월간 실루엣 창간호가 나왔습니다. 감각과 여성들을 위한 순정 만화와 유익한 정보 총집합. 멋과 여유로움이 넘치는 월간 실루엣 창간호. 5월 24일부터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순정 만화의 모든 것. 월간 실루엣.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도서출판 청조. 1943년에 제작된 조라는 이름의 사내. 이 영화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다시 만든 작품이죠. TV를 통해서도 방영됐었고 또 비디오로도 나와서 영화 팬들에게는 은근히 인기가 좋았던 작품입니다. 특히 방금 들으신 노래, 여주인공 도라가 춤출 때 흐르던 Smoke Gets in Your Eyes, J.D. 사우더의 노래는 FM 영화음악 애청자들의 단골 신청곡이 되었죠. 오늘도 두 분이나 신청해 주셨네요. 충남 논산 상월면에서 친구 미의 성의 혜정 경희 현숙 상주 오빠 또 희진과 같이 듣고 싶다고 하신 박혜정 씨, 대전 중구 선화동의 애청자. 이 두 분 잘 들으셨죠? 영화 Always, 영혼은 그대 곁의 주인공들은 비행기로 산불을 끄는 비행 진화 대원들이었죠. 일이 무척이나 힘든 데다가 고도의 비행기술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남자에게도 힘든 일이고 또 상대적으로 여자로서는 감히 생각도 잘 못 해볼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쯤은 우습다는 듯이 주인공 리차드 드레이퓨스의 진화팀에는 여자 대원이 한 명 있습니다. 미인은 아니지만 영랑하고 고집이 센, 때로는 부드럽고 섬세한 구석도 엿보이는 노라, 바로 홀리 헌터였죠. 평소에는 씩씩한 그녀지만 드레이퓨스가 사준 드레스를 입고 그 좋아하던 모습이라든지 또 애인이 세상을 떠나자 그를 그리워하면서 짓던 외로운 표정은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다웠죠. 이 독특한 매력을 지닌 여배우가 올해 제46회 까니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뉴욕을 떠나지 않는 고집 때문에 할리우드 매스컴의 카메라 세례를 받지 못했던 그녀로서는 그간의 서름을 씻어낼 수 있는 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오늘은 이 홀리 헌터의 얘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홀리 헌터는 1981년에 영화에 데뷔했는데요. 데뷔작이 어떤 영화인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아, 학생 캠프를 무대로 정체 모를 살인마가 원예용 가위를 휘두르는 공포 영화 있죠. 버닝입니다. 그녀는 이 영화에서 단지 대사 단 한마디, 이 대사 단 한마디만 하는 아주 단역으로 출연을 했는데요. 이 영화에서 음악은 릭 웨이크만이 맡았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룹 ES에서 키보드를 맡은 바로 릭 웨이크만입니다. 자, 버닝의 메인 타이틀 들어보죠. 홀리헌터가 말 한마디를 하면서 화려하게 데뷔했던 영화 버닝 중에서 들어봤습니다. 메인 타이틀이었어요. 홀리헌터는 최근 들어서 새로운 미국 영화를 짊어질 신세대 배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원래는 무대 출신 연기자입니다. 1959년 조지아주에서 농장을 경영하는 그런 집안의 7남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이 헌터는 고등학교 시절에 연극 콩쿠르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 그녀의 연기를 지켜본 심사위원 한 사람이 헌터에게 자기 극단에 입단할 것을 건의한 것이죠. 그 뒤 헌터는 피츠버그 카네기 메론 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합니다. 하지만 키 155cm의 작은 체구의 그녀에게는 이 큰 무대가 힘에 겨웠죠. 그래서 무대 활동을 당분간 중단한 그녀가 새롭게 택한 것이 바로 영화였습니다. 영화배우로서 첫 발을 내디딘 헌터는 뉴욕을 떠나지 않습니다. 카메라에 화려하게만 보여야 하는 헐리우드의 생리가 그녀 자신에게는 맞지 않다는 것이었죠. 이런 연기관 때문에 단역의 서름을 쉽게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그녀를 악몽 속에서 구해준 사람이 바로 조엘 에단 코엔 형제입니다. 출연작은 그 유명한 아리조나 유괴 사건, 레이징 아리조나고요. 헌터는 이 영화에서 감격스럽게도 처음으로 주연을 맡게 된 것이죠. 레이징 아리조나의 메인 타이틀이자 엔드 타이틀 들어봅니다. 소리가 참 유쾌하죠. 영화 레이징 아리조나, 아리조나 유괴 사건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아주 귀여운 여배우 이 귀여운 여배우를 손꼽아 보라고 하면 흔히들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맥라이언을 가장 먼저 떠올리죠. 그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녀의 밝은 모습 때문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홀리헌터에게서 느껴지는 귀여움은 맥라이언의 그것과는 성격이 좀 틀리죠. 한마디로 하고 싶은 일은 끝까지 하고 마는 고집센 개구장이 소녀 같습니다. 이 아리조나 유괴 사건, 이 영화가 바로 이런 그녀의 이미지에 딱 맞는 작품이죠. 헌터는 여자 경찰입니다. 떠나간 애인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죄수들의 증명사진을 찍어대는, 겉은 강해 보이지만 속마음은 약하고 착한 그런 경찰이죠. 과감하게도 전과 3범의 상습범과 결혼한 헌터. 하지만 그녀는 그토록 원하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자입니다. 비록 영화에서는 무척 코믹하게 표현되고 있지만 그녀의 절망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정도죠. 하지만 결국은 아기를 유기할 만큼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착력이 강한 헌터. 영화 후반부에서 인간 사냥꾼이 안고 있는 아기를 당당하게 뺏어오던 그녀의 모습,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영화가 완성된 뒤에요. 시사회장에서 홀리헌터는 이 여경찰, 에르윈아야말로 바로 자신의 모습이라면서 웃음을 터뜨렸다는 후일담도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남편 하이가 아기를 훔쳐오자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하던 바로 그 장면 들어보죠. Which one you get? I don't know. Nathan Jr., I think. Give me here. Here's the instructions. Oh, these beautiful. Yeah, he's awful damn good. I think I got the best one. I bet they were all beautiful. All babies are beautiful. This one's awful damn good, though. Don't you cuss around him. He's fine, he is. I think it's Nathan Jr. We are doing the right thing, aren't we, Hi? I mean, they had more than they could handle. Well, now, honey, we've been over this and over this, and there's what's right and there's what's right, and never the twain shall meet. But don't you think his mom will be upset? I mean, overly. Well, of course she'll be upset, sugar, but she'll get over it. She's got four little babies almost as good as this one. I love him so much. I love him so much. I love him so much. I love him so much. I love him so much. I love him so much. I love him so much. I love him so much. I love him so much. I love him so much. I love him so much. 이 아리조나 유괴 사건에 출연했던 87년은 여배우 헌터에게 또 다른 행운을 가져다 준 해입니다. 그녀에게 뉴욕 비평가 협회 선정 최우수 여우주연상, 그리고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라는 그런 영광을 안겨다 준 영화 브로드캐스트 뉴스에 출연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 영화는 여주인공 제인에 대한 캐스팅이 아주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어요. 연출을 맡았던 제임스 브룩스 감독은요, 당초 데보라 윙거를 점찍어 놓고요, 그녀에 맞게 시나리오를 썼다고 해요. 그런데 예정에 없던 일이 발생합니다. 윙거가 아기를 가진 것이죠. 할 수 없이 그녀를 포기한 브룩스 감독은 수많은 여배우를 만납니다. 시고니 웨버, 엘자베스 맥거번이 그 최후의 물망에까지 올랐지만요, 글쎄요, 왠지 감독의 마음에 차진 않았습니다. 이때 뉴욕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배우를 찾았다는 브룩스 감독의 친구입니다. 곧바로 뉴욕에 달려간 브룩스 감독. 그런데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기다려도 배우 같은 여자는 눈에 띄지 않죠. 그저 그 같은 사무실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한 여자만 보이는데요. 바로 이 홀리헌터를 똑똑하고 야무진 사무실 여직원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 광경을 계속 지켜보던 친구가 아주 뒤늦게서야 헌터를 소개합니다. 그녀에게서 여배우가 아닌 캐리어우먼으로서 인상을 강하게 받았던 브룩스 감독은 그날로 헌터와 계약을 하죠. 물론 제작사인 20세기 폭스에 엄청난 반대가 있었지만요. 자, 이 브로드캐스트 뉴스에 삽입된 글라디스 나일 앤 더 핍스의 노래 들어보죠. Midnight Train to Georgia입니다. 아침 일과를 우리가 양치질 하듯이 울음을 터트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아주 독특한 인물로 나오죠. 홀리 헌터 주연의 브로드캐스트 뉴스에 삽입된 글래디스 나일 앤 더 핍스의 Midnight Train to Georgia였습니다. 자, 우리가 음악 듣기 전에 캐스팅 얘기 하나 말았죠. 캐스팅 결과는 20세기 폭스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브룩스 감독의 승리로 판명이 납니다. 조금 거칠고 독단적인 면은 있지만 저널리스트로서의 자신의 기준을 엄격히 가지고 있는 여자. 사랑 때문에 일을 뒷전에 미루지 않는 지적이고 강한 미남 프로듀서 지인이야말로 홀리 헌터에게는 자연스러울 만큼 잘 어울리는 역할이었으니까요. 이 영화에서 탐력을 맡은 윌리엄 머튼은 처음에는 이 영화로 큰 상을 하나 노렸답니다. 그런데 헌터의 두드러진 연기 때문에 자신이 빛을 보지 못했다고 농담 섞인 불평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어느새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홀리 헌터. 그녀는 이제 나이에 맞는 연기를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그 나이에 어울리는 연기를 펼치는 것. 이것이 그녀에게는 자신이 배우임을 느끼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 때문일까요? 이번에 큰 상을 받은 제인 캠피온 감독의 피아노. 이 영화에서 헌터는 다시 한번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말 못하는 젊은 과부가 여행길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고 새로운 삶을 산다. 피아노를 통해서 감정을 표현한다. 그러다가 원주민 남자와 만나 갈등에 빠진다. 결국은 피아노를 택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하죠. 글쎄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영화를 봐야 알 수 있을 테지만요. 제인 캠피온의 작품 성향이라든지 영화의 내용으로 봐서는 무척이나 섬세한 내면 연기를 펼쳤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가 드네요. 당차고 야무지고 지적이고 활동적이면서도 여자다운 매력은 잃지 않는 홀리 헌터. 연기의 의미를 아는 그녀 같은 배우들은 영화 팬들에게 틀림없이 또 다른 즐거움을 안겨줄 것이 분명합니다. 자, 91년에 출연한 홀리 헌터의 최근작이죠. Always에서 호흡을 맞췄던 리차드 드레이퓨스와 공연한 코미디 영화 Once Around, 사랑의 울타리. 여기서 헌터는 괴팍한 중년의 백만장자에게 호감을 느끼는 엉뚱한 도시 여성으로 분하고 있는데요. 보스턴의 한 이탈리아 가정의 장녀인 홀리 헌터가 중년의 리투아니아인 백만장자 리차드 드레이퓨스와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소동이 벌어집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개 같은 내 인생의 스웨덴 감독 라스 하스트롬이고요. 음악은 제임스 아너인데요. 자, 이 영화 Once Around 중에서 Big Band on Ice 들어보죠.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그림 솜씨가 엄청나게 좋은 수원 장안구 조안동의 금민경 씨. 듣고 계십니까? 영화 아메리칸 지골로 중에서 Hello, Mr. Wolfgang Amadeus Mozart.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김별씨. 아, 이분은 남자분인데 성함이 별이래요. 그 드라마 산 넘어 저쪽 했을 때 꽤나 놀림받았을 것 같은데요.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홈보이 중에서 에릭 크랩턴의 홈보이였습니다. 자, 6월을 맞아서 오늘 6월 들어 첫 방송이었는데요. 6월 계획 새로 세우셨습니까? 보통 6월, 7월, 8월 이렇게 6월부터 여름이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달보다도 훨씬 더 의미가 깊은 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여름에는 어울리지 않은 조금은 좀 끈적끈적하고 뜨거운 곡인데요. 저는 이 곡을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릉 교일동의 성경아씨, 대구 북구 봉림 이동의 이향림씨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영화 바람 부는 날에는 압구정에 가야 한다 중에서 엄정화의 눈동자로 오늘 인사드리겠는데요. 아, 밖에서도 홍PD가 빨리 인사하라고 막 손짓을 보내시네요. 근데 마지막으로 대구 달서구의 박수진 씨, 서울의 김선욱 학생, 경기도의 최수임 씨, 대전의 강성숙 학생, 그리고 대전의 신정은 학생 오늘 고맙습니다.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세요.